HUBS. 세계를 보는 눈.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도하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안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이슈로 인해 그 이외의 몇몇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눈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거의 모든 생리대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기구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를 포함한 유해물질이 생리대 전체 품목 중 97%가 넘는 제품에서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25종 모두에서 발암물질과 생식 독성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도 생리대 발암물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위해성 평가 발표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소비자들은 유기농 생리대에 대한 수요가 커졌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유기농 표시가 된 일부 품목 중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이 나타나며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구체적인 제품의 목록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출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라고만 하기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지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각종 위해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별 함량을 전수 공개하고 맹독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외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국제기구 직원들이 현지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콩공 여성 51명이 WHO 등 국제기구 직원들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2명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한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남성들은 일자리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44세 여성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WHO 직원과 잠자리를 가졌으며 콩고에서 너무 많은 여성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단기 계약으로 일하게 되면서 한 달에 100달러 정도를 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임금은 일반적인 유사 직종 임금의 2배가량 됐습니다. 많은 여성이 보복이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행한 현지 여성 학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T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국제기구 직원의 성착취 사례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듯 개발도상국과 같은 근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호할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는 눈에서는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성착취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세계 지도 속에 그려져 있는 국가 간 경계선은 영토를 나누기 위한 선에 불과할 뿐